Cuando tu radio intenta decirte algo, escucha las señales y sintoniza el tiempo del corazón. Por la mejor radio online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El tiempo del corazón. Descubre las frases de amor que pueden albergar tus canciones favoritas. Lo escuch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Qué es el amor? Según la Real Academia de la Lengua, amor es aquella emoción del ser humano que, partiendo de su insuficiencia, necesita la unión de otro ser. El amor es un sentimiento que nos completa, un sentimiento que nos hace sentirnos mejores y más felices. Se siente amor cuando se encuentra una afinidad e incluso una admiración por algo o por alguien. Aún si mi corazón te anhela, me convertiré en una pequeña estrella. Así, al menos desde lejos, al menos en mi corazón podré brillar cálidamente sobre ti. What if? EXO. I'm gonna make you mine. Mi más joven yo que acostumbraba a sonreír. Te extraño. Mi corazón ahora es frío. Joven niño que brillaba, aún así era pequeño. Incluso si eras normal, eras el héroe del mundo. Por favor, regresa, mi héroe. Te extraño. My youth. Jin Young. ¿Quién나? 하나의 우주였던 두 눈동자에서 쏟아져 쐈던 무한의 별들이 만들 어떤 꿈에 강을 건너며 미소 짓던 어린 날에 나 I miss you 흐르는 눈물도 아름답던 겁쟁이 수많은 이름들로 불리죠 근데 이젠 그만해 지쳐간다 눈을 감는다 방황 속에도 미소 짓던 어린 날에 나 I miss you 흐르는 눈물도 아름답던 어린 날에 나 I miss you 작아도 빛나던 어린 Nos enamoramos el uno del otro y nos dejamos una cicatriz profunda. No sé por qué terminó tan mal en ese momento. Supongo que yo solo pensaba en mí. My Lover, Park Boom. Jaco juro gago, y ya me lo uní. Y su que china va. Tú tan alto, mamu, oye, la va. Y ya va a ser gacani, que tiene musu. Chamo, llegué en el que yo tení. Aquí poco, si punto, la niña, poner para su mano. 다시 남은 사인 것처럼 우린 서로 맘에 흉터를 남겼지. 그땐 그게 왜 그리도 아팠나 몰라. 널 안아주지도 못하고 난 나밖에 몰랐나 봐. 딱히 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오늘따라 수많은 어떻게 지내는지 주어진 날씨 때문에 네가 걱정이 돼. 아직도 바보처럼 감기를 달고 사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이 되어 있는지. 수많은 그 Cuando estoy contigo me encanta, mi corazón salta hasta el amanecer. Cuando sonríes me encanta, estoy emocionado con tu presencia. I love it. Super Junior DNE. 주위 잠깐 둘러봐, 화려한 점 내 옷살. 물든 오늘 밤, 익숙한 도시는 또다시 새로워져 보여줄게 홀리데이. 태양 아래 something new. 두 눈을 뜨면 dreams come true. 너를 초대해 시원한 바람 속에 살짝 눈을 감아 느껴지는 여름 공기. Yeah. Honey, honey, 가벼운 기분이 가벼운 걸음이 커지는 볼륨이 커지는 음악이 특별한 시간은 막 시작된 걸 펼쳐진 이 순간 밤에 파라파 너와 있으면 너와 있으면 I love it. 너는 bounce bounce bounce till the 손은 달콤한 손은 달콤한 네 champagne 전부 즐겨봐 right now. 너무 예쁘지 않아 웃으면 네가 웃으면 I love it. 계속 bounce bounce bounce to the 지금 나를 따라 나를 위탁해 나를 위탁해 to move it. 밤은 깊어가 right now. 도로 위치한 불빛의 물결 답답한 머리 음악 속에 샤워 my baby my lady 네 존재로 더 벅차올라 so crazy 붉은 놀이처럼 maybe 차오차오 이 밤만 훅 지나가지마 붙잡아 잡아 let's go right now. 마주친 눈빛이 마주친 웃음이 yeah, yeah, yeah, yeah. 이 완벽한 그림이 완벽한 하늘이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우리의 하루는 막 시작된 걸 빠져드는 순간 여름밤의 paradise. 네가 웃으면 네가 웃으면 I love it. 계속 bounce bounce bounce till the 지금 나를 따라 rhythm에 널 rhythm에 the movie party 밤은 깊어가 right now. We can party we can party we can party. Oh la la la la la yeah yeah. Oh la la la la la yeah yeah. Oh baby we can party we can party we can party. Oh la la la la la yeah yeah. Oh la la la la la yeah. 너와 어디든 1분 1초가 I love it. 1분 1초가 너와 어디든 I love it. 마음이 bounce 계속 bounce all night. 네가 웃으면 네가 웃으면 I love it. 계속 bounce bounce bounce till the night. 지금 나를 따라 너를 위트맨 너를 위트맨 더 move it. La vida eventualmente se convertirá en un recuerdo. Incluso los momentos dolorosos serán recuerdos. Si vuelvo a encontrarme contigo, no iré hacia ti. Ahora solo pasaré por delante de ti. Reminisce about all. One we. 결국 살아보니 다 추억. 아픈 시간들도 다 추억. 그래 왜 몰랐을까? 왜 아팠을까? No no no no. 술 한 잔에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인데 어렸으니까 그땐 그랬으니까 그땐 그랬으니까 무뎌지는 내 마음 네 마음 그래 다 한때 사랑했던 그녀를 내 탓 네 탓 그저 한순간 참 이상해 감정이란 게 한순간에 바뀐 내 모습에 널 사랑해 아니 싫어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좀 그만해 결국 살아보니 다 추억 아픈 시간들도 다 추억 그래 왜 몰랐을까 왜 아팠을까 No no no no 술 한 잔에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인데 어렸으니까 그땐 그랬으니까 그땐 그랬으니까 I won't go back, back, back, back, back 어린 나의 yeah, yeah, 널 기억해 yeah, yeah, yeah, yeah 날 사랑해 yeah, yeah, 펑펑 울던 그날 그 밤 그땐 눈물도 있었나 봐 돌아보며 그때 내게 바보라 말할 것 같아 참 이상해 기억이란 게 한순간에 네가 그리운데 넌 잘 지내 난 그냥 뭐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또 이러네 결국 살아보니 다 추억 아픈 시간들도 다 추억 그래 왜 몰랐을까 왜 아팠을까 No no no no 술 한 잔에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인데 어렸으니까 그땐 그랬으니까 그땐 그랬으니까 돌아갈 수 있다면 날 볼 수 있다면 그땐 싫어했던 날 널 볼 수 있다면 돌아가게 된다면 널 또 만난다면 지금이 오지 않게 널 지나칠게 아픈 시간들도 다 추억. 그래 왜 몰랐을까 왜 아팠을까. No no no no. Después de experimentar esta soledad hasta sentirme completamente roto, te dejaré. A ti, la persona que solía amar profundamente. A Wooly. Kyuhyun. Quiero regresar a los días en donde todo era genial, cuando tú y yo podíamos estar juntos. Aun si a veces me sentía solo y triste, podía estar contigo. Este no es el final para nosotros. Volvamos a vernos cuando las flores florezcan. Por favor. Flower Road. Big Bang. Yeah, yeah, yeah. I'm 좋아하는데 말야.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때는 외롭고 슬퍼도 말야. 너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Sing it na na na. 노래해 na na na. 우리 이게 마지막이겠냐. 부디 또 만나고 싶으면. 때론 꽤 별난 일이면 나. 너 나같이 못난 놈을 만나.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너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내 의식 없이 밝힌 흐름대로 가던 길. 날 화려히 비춰주던 네 비탄 주기. 그 전율이 느껴지는 예쁜 꽃길. 그곳에 너로 인해 설 수 있다. 롤리 폴리 토이 떠나려거든. 보내들이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리 어리다. 아아 그리워지면 돌아와줘요. 그때 또 다시 날 사랑해줘요. 이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갔다가게.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그때 참 좋아하는데 말야.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때론 외롭고 슬퍼도 말야. 너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Right. 많이 울기도 했지만 웃은 일도 많아. 내 머릿속 안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 이 또한 지나가 되니까. Yeah. 이 다음에 만나고 싶으면. Yeah. 1년 365 이 세상 하나뿐인. 넌 내 음악의 모티브 날 이겨워주는 인. 네 커다란 꽃밭에 기대어 막 떠오르던 가사만 아직도 참 생생해. 빤땀빤땀 너가 만개한 꽃의 색은 10만개 무한대 거대한 울림 비발디의 사계. 아직도 그댄 내 맘에 담을 수 없는 그림. 내 눈을 의심하지. You're my magical queen. 떠나려거든 보내들이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리 어리다. 아아 그리워지면 돌아와줘. 그때도 다시 날 사랑해줘. 이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가다가 yeah.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 꽃잎 따라 입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그대가 오시는 길. 오! 그리워지면 돌아와줘요. 그때도 다시 날 사랑해줘요. 이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가다가 yeah.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 얼굴은 빨개지고 꽃길을 깔아 준비를 하죠.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Si pudiéramos caminar juntos de nuevo, quiero sostener tus manos y darte calor. Si pudiera tocar tus mejillas con mis manos cálidas, ¿volverías a sonreír para mí? If I 17 수없이 했던 말 이루어졌다면 If I, if I, if I If I, if I, if I 하고 싶었던 리스트들을 못했기 때문에 다 의미가 바뀌어버린 말 If I, if I, if I yeah. 계산하고 싶지 않아 우리의 벌어진 각도를 If I, if I, if I If I 늦었지만 아직 안 지난 누가 이까에 네가 가득히 하루가 지나 후회가 너무 깊어 빠져오적거리고 있어 If I could 난 뭐라도 do 그때 그 소원을 놓지 않았다면 아직 서로를 잡고 있을까? If I 너의 작은 상처들이 모여 커지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봤다면 If I Where you going? 어디 가? Why do I feel my grip loosening? 너의 혼자라가 붙잡은 주먹 왜 힘 풀리지? 서로가 가는 길 함께할 거란 약속은 이미 빚고 이고 네 걸음은 나를 다 나 나의 점으로 줄어들어가네 그 관심 밖은 너무 고요해 그 점이 다시 내 앞에 돌아와 네가 되기를 바래 If I could 난 뭐라도 do 그렇다면 또 vuelta y te alejas poco a poco. Todo será más fácil así. Amémonos menos de lo que hacemos ahora. Dejemos de lastimarnos. Este es un adiós. In the silence. Son Dong-gun. 보다 더 힘들다면 쓸쓸해질 뿐이니까. 많이도 사랑했고 무단히도 노력했으니 이제 그만 쉬자. 뒤돌아서가는 네 표정이 조금이나마 이제야 변해 보여. 혹시 우리에게 다음이 또 있다면 무덤덤하지 않고 아프기라도 할 수 있게 그땐 그래 보자. Hola, después de decirnos esto, nuestra historia comenzó. Para ti, yo, para mí, tú, no significaba nada antes. Pero con un hola, tú y yo estamos juntos ahora. Hi. Hello. Day 6. Siento mis labios secarse. Esos labios. Esos labios que solían llamarte siempre. Quiero decirte que quiero abrazarte y reír como solíamos hacerlo. Habitual Words 17. 누군가를 계속 만나 하하하 웃어 봐도 달라지는 건 없죠. 그저 띵갈수 널 웃고 있을 널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죠. 참 바보 같네요 내가. 차라리 너가 좀 더 힘들었으면 힘들었어 내 생각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아무렇지 않고 싶은데 그토록 너 찾았었다고 그때처럼 널 감싸내며 웃고 싶다고 내게 말하고 싶어. 눈을 감고 하나 둘 세어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 꿈속에서도 널 나도 모르게 찾고 있죠. 잊고 싶던 그 말인 것 거짓말인가 봐요. 아니죠. 오히려 버릇이 들었는지 지금도 떠오르는 너에게 이름만이라도 잊고 싶은가 봐요. 차라리 너가 좀 더 힘들었으면 힘들었어 내 생각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아무렇지 않고 싶은데 언니 그토록 널 부르던 나의 입술이 바짝 말라 가는 걸 느끼며 너 깨달았어 이 버릇처럼 너를 부르며 애타게 찾았었다고 그때처럼 널 감싸내며 웃고 싶다고 내게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널 보고 싶어 네가 없는 지금에서야 버릇이 돼버린 널 부르는 그토록 널 부르던 나의 입술이 바짝 말라 가는 걸 느끼며 My baby, my baby, my baby 깨달았어 이 버릇처럼 너를 부르며 애타게 찾았었다고 siento esa agradable fragancia. Es tu brisa que ha pasado junto a mí. Solo tú eres el rayo de sol que ilumina lo más profundo de mi corazón, que me protege hasta el dolor de las heridas. Te amo. Love you. Ho. Thank you. 바람이 지금 내 곁을 지나가나 봐요. 나의 가슴 속에 그대만은 비추는 햇살인가 봐요. 아픈 상처까지 감싸주는 걸요. Love you. 그댈 떠올리며 이제 다시 꼭 눈을 감죠. Es esencialmente un sentimiento intenso. Se trata de una emoción que puede ser breve o muy duradera y se expresa de muchas maneras y en distintos tipos de relación. El amor tiene un componente misterioso e incluso inexplicable. Por este motivo, pensadores, poetas y artistas han intentado expresar los diferentes matices de este sentimiento. Muchas gracias por sintonizar una vez más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o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 Renovamos la radio. A partir de ahora seremos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Prepárate para comenzar este largo viaje, que sin ti no sería posible. Trabajaremos duro para traerte la música y programación que a ti te gusta junto a tus DJs favoritos. Mantente atento, que todos juntos seremos Station K-Pop.